왜 이제와 널 만났을까 이제라도 만나 다행이라 말할까 난 기대라는 미련조차 부디 이 지옥 같은 하루가 날 보지 못한 채로 지나가길 바라는 게 다였죠 널 만나고 난 내일을 기다리고 기대하죠 더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만났다면 좋았을걸 더 사랑했을걸 보고 있으면 참 살만한